김종일 대원수님 회고 이란 이슬람교 연합당 위원회가 1일에 결성됐습니다. 회고 위원회는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서거 5돌세에 점하여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를 회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그의 성스러운 정령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 행사들을 의있게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